Narration. Please listen. 민지의 편지. 보고 싶은 어머니, 아버지께. 그동안 안녕하셨어요? 할머니께서도 건강하시지요? 그동안 연락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. 첫 학기라서 바쁘게 지냈습니다.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선물과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. 따뜻한 겨울옷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잘 입겠습니다. 그곳 밴쿠버 날씨는 어때요? 여기 서울 날씨는 요즘 아주 춥습니다. 언니, 오빠 모두 보고 싶습니다. 제 안부 좀 전해주세요. 그럼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세요.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2000년 12월 19일 서울에서 사랑하는 딸 민지 올림. 보고 싶은 어머니, 아버지께. 그동안 안녕하셨어요? 할머니께서도 건강하시지요? 그동안 연락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. 첫 학기라서 바쁘게 지냈습니다.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선물과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. 따뜻한 겨울옷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잘 입겠습니다. 그곳 밴쿠버 날씨는 어때요? 여기 서울 날씨는 요즘 아주 춥습니다. 언니, 오빠 모두 보고 싶습니다. 제 안부 좀 전해주세요. 그럼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세요.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2000년 12월 19일 서울에서 사랑하는 딸 민지 올림.